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세계 진보족을 위해 다함없는 경모의정은 뜻깊은 태양절에 즈음하여 보내온 축전과 축하 편지들에 뜨겁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끼르기지엘 인민통일공화국 정당 중앙리사회 위원장은 김일성 동지는 20세기에 가장 탁월한 수령이시라고 했으며 아프리카 민주연합 기내민주당 총비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학학께서는 인민대중의 자주협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세계적인 모범을 창조하셨다고 강조했습니다. 메이코 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인민의 행복과 나라의 부강 번영을 위하여 조선의 평화적 통일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치신 세계 정치의 원로 위대한 수령이시라고 칭송했습니다.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소기장은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구현하시오 조선혁명과 국제사회주의 운동 발전에 특출한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업적은 길이 빛날 것이라고 했으며 김일성 김종일 기금리사회 명예부리사장은 만민이 칭송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님을 인류의 영원한 스승으로 자애로운 태양으로 높이 모신 것은 세계 진보족을 위해 최대의 영광이고 긍지이며 행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